9월 13일 화요일. 약속을 능히 이루실 주님을 의심 없이 바라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음과 의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의심하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소극적으로 염려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뭔가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믿음 외에 뭔가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의심이란 믿음에 우리의 공로를 덧붙이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결정된 일로 여기고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교에서 아브라함은 위대함과 덕의 모범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겼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원리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삭이 살아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권세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고 마침내 궁극적 부활을 이룰 것입니다. 묵상 에세이. 고달픈 생활에도 기뻐하는 이유. 어느 잡지에 한 칸짜리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한 부인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자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밤에 빨래 널 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나는 행복한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밤중에 빨래를 하죠? 낮에는 주인집에서 빨래줄을 쓰니까 밤에만 제 차례가 와요. 그 말을 하는 부인의 눈 깊은 곳에서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다고 기자는 전했습니다. 사실 그 부인에게는 5년 전부터 식물인간으로 누워 지내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이 주어짐을 알았기에 부인은 구원의 감격으로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 부인의 남편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하늘나라에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옥탑방에서도 병상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유기성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 한절 묵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과 생각,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분이시며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완성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최고의 방법으로 여기며 신뢰할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택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신 하나님, 저 역시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족함 없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에도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믿으며 새롭게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